있었지. 사랑이 떠난 후 마음이 아픈 걸 난 잊을 수 없었지. 모든 걸 주었던 그대의 사랑을. 그러나 어느새 그대는 나를 잊었고 내가 다가갈수록 그대는 멀어져 다가갈수록 그대는 멀